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햇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금이소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